늦은 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뭔가 슬픈 일이 있었나 봐. 네 곁에 그 사람과 많이 다퉜다면 내게 위로해달라는 너. Yeah. 너 아니면 나 중 한 명은 바보. 떠나지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를 바라보는 널 바라보며 내 자신의 달래 눈물이 고여. Cause you're so beautiful to me. 결국에 I'm talking about you and me. 한 발 다가서리 하면 넌 그 사람 손을 잡고 멀어져. 굳이 그렇게 손 긋지 말지. 의지 두고 있던 사람이 망하게 쓸데없이 예쁘지 말지. 매일 밤 내적 갈등이 심각하게. 그때면 나를 덮치는 파도 살아간 게 죄라면 너는 감옥. 아무렇지 않은 척 맘을 속여. 너 때문에 모든 일들이 꼬여. Cause you're so beautiful to me. 봐주겠니. 멀어지는 손 네가 잡아.